저 별은 나의 별, 저 별은 너의 별, 별빛에 물들은 한같이 까만 눈동자. 저 별은 나의 별, 저 별은 너의 별, 아침이 술래를 때까지. 별이 지고 동이 트면 찬란한 태양이 창가에 피는 아침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. 저 별은 나의 별, 저 별은 너의 별, 별빛에 물들은 한같이 까만 눈동자. 저 별은 나의 별, 저 별은 너의 별, 아침이 술래를 때까지. 라라라라 아침이 슬